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상한 풍경이 요즘 두어 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장까지 일부러 찾아가기까지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옆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사진기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모비 카메라를 갖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4, 5초 만에 그 일이 모두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축제의 한 행사처럼요. 요즘 특수공법에 의한 빌딩 폭파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파괴 장면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적 파괴,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파괴를 즐기는 파괴 본능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빌딩 파괴는 그 빌딩의 장례식이지 분명 축제는 아닙니다. 파괴를 보고 좋아하는 풍경,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일이지요. 영화 탑건 중에서 데인저 존, 케니 로긴스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이종혁 씨, 경기 모형 항공기반 부원들과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김범석 씨는 현기 영민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자 씨와 듣고 싶다고 하신 송인혁 씨, 윤희형주 씨, 최종원 씨, 전민규 학생, 부산 경상전문대 전자계산학과에 계시는 김정곤 씨, 양천구 신월 5동의 김미란 씨, 서울 마포구 도화 2동의 태나 씨, 성동구 성수동의 이기성 씨, 하이텔의 한만철 씨, 대전 가수원동의 양혜직 씨, 그리고 김화정 씨, 대구 서구 내당 1동의 박수진 씨, 또 탐크루즈를 아주 좋아하신다는 관악구 신림구동의 김미영 씨, 눈 오는 날 하늘을 날고 싶어진다고요. 이 곡만 들으면 서울 서초구 서초 1동의 김윤성 씨 그러시면서 신청해 주셨고요. 그뿐 아니라 관악구 봉천 1동의 김성기 씨 아주 신나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고 동두천 씨 생년 2동에서 김민배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세상에 참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요. 근데 이 곡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쌓였던 게 많았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팍팍 첫 곡 들으면서 풀어보셨나요? 겨울에 태어난 분들을 위해서 다음 곡 준비했습니다. 대전 서구 가수원동 오지영 씨의 동생 승근 씨, 인천 남구 간석 4동의 박민선 씨의 친한 친구분 남희 씨, 또 안양 동안구 비산 1동의 최희경 씨 듣고 계십니까? 하이텔러 김서연 씨와 또 대구 달서구 본래동에서 김영희 씨와 대구 동구 신암사동에서 장지연 씨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김희진 씨가 함께 신청하신 곡입니다. 김희진 씨, 친구 희승 씨와 같이 듣고 계시죠? 영화 러브 스토리 중에서 스노우 플로릭.

대전 서구 삼천동의 이종찬 학생,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박혜정 양, 대전 중구 문화이동의 장관석 씨. 오늘처럼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날 밤에 들으면 좀 안타깝죠. 너무 별이랑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요. 영화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첫 감독한 작품이면서 80년도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했던 작품이죠. 영화 보통 사람들 중에서 들으신 파엘벨의 카눈 디장조였습니다. 이 카눈 디장조는 멜로디가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는 형식이라서 연주가들이 가장 연주하기 싫어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연주가들이야 싫어할지 몰라도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기에는 너무도 편안하죠. 또 이 카눈 디장조는 영화 신부의 아버지에서도 아주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작곡가 파헬벨은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그 화려한 선율과 장중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 팬들 중에서는 바로크 광이 참 많죠. 이 바로크 음악이 형식과 균형을 깨뜨리고 강력한 표현을 중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친숙한 클래식들, 그 중에서도 영화 속에 삽입된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 모아봤습니다. 아마도 이 늦가을의 분위기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오늘은 그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실린 편곡이 아니라요, 정통 클래식 곡으로 전부 준비해봤어요. 탐 크루즈가 주연하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유명한 시드니 펄락 감독이 만든 영화죠. 영화 야망의 함정 중에서 한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8년 전에 벙어리 장갑에 담아주었던 마음을 이제는 음악에 담아서 축하하려 합니다. 도연이에게 이 음악을 바칩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박재웅 씨, 신청곡은 아니지만 제가 이 곡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렉산드로 마르첼로의 오보 협주곡 D단조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하인츠 홀리거가 오보로 연주합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의 차승우 씨 어떠셨어요? 캐논을 차승우 씨는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 곡을 띄워드렸네요. 근데 이 음악 역시 그 캐논 디장조만큼이나 선율이 아름답죠. 하지만 아쉽게도 영화의 사운드트랙에는 수록되지 못했습니다. 영화 야망의 함정에 삽입된 알렉산드로 마르첼로의 오보 협주곡 D단조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하인츠 홀리거가 오보 연주 띄워드렸고요. 바로크 음악은 르네상스에서 로코코로 옮겨가는 중간시대, 그러니까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이르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은 절대주의 왕권제도에서 태어난 귀족주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로 이탈리아, 베니스와 나폴리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그 문학과 예술의 그 사회사적인 의미를 밝히는 사람들은 로코코니 바로크니 하는 사조를 한 양식에 그치지 않고 시대정신으로 보고 있죠. 그 바로크도 마찬가지로 음악뿐만이 아니라 당시 여러 예술 분야에도 다 해당되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이 바로크란 뜻은 무엇인가? 그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보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진주를 뜻합니다. 그 이전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의 균형미에서 이제 벗어나서 형식을 깨뜨리고 표현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도 바로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음악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 피터 웨어 감독이 81년에 만든 영화 갈리폴리. 이 영화는 그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상주의자인 마크 리와 멜 깁슨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영화죠. 이 영화는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은 그 유명한 사진작가 있죠. 로버트 카파의 한 사진에서 이미지를 빌려왔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 사진은 바로 죽음을 앞둔 병사의 모습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자, 이 영화 갈리폴리에서도 바로 그 음악이 아주 섬세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죠. 원래 이 곡은 예전에 알비노니가 쓴 곡을 후대에 와서, 그러니까 네모시아조토라는 사람이 멜로디를 입힌 것이라고 합니다. 자, 좀 긴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아다지오를 들으면 여러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저 학교 때 친구들끼리 이 아다지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장면을 한 번씩 말해보라고 하니까 흐린 하늘날 늦가을에 텅 빈 거리에 나뭇잎들이 막 춤추고 휩쓸려 다니는 모습이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요. 눈이 막 오는 날 통나무 장작으로 만든 집 안에서 불이 타오를 때 들으면 어울린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가장 멋진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허전한 심정에서 그 바람 부는 늦가을에 느끼는 그 심정을 바로 이 곡이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팔동의 신현주 씨 신청해 주셨죠. 조금 깁니다. 리차드 카비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아 비르투오 씨가 연주하는 곡, 영화 칼리폴리 중에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띄워드립니다. 부천 소사고 심곡 본동 김승현 씨의 정말 좋은 친구 지수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잉마르 베르히만의 영화 침묵에서도 사용됐었고 또 노어스에서도 나왔던 음악이죠.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리차드 카베지의하는 뉴욕 필하모니아 비르투오시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의 특징, 가장 큰 것으로 악기의 발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의 악기들은 주로 성악을 위한 반주악기로 또는 그 목소리의 보조악기로 활용되어 왔었는데요.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서 기악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이 시대에는 위대한 바이올린 제작가들이 출연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바이올린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알프스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 도시 크레모나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가들이 배출됐죠. 이곳 출신인 아마티 가문, 또 과르네리 가문, 그리고 아마티의 지자인 스트라디바리가 이 바이올린의 장인으로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곡들도 많습니다. 특히 비발디, 그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일 뿐만이 아니라 명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화 겨울나그네를 보면 이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아주 인상 깊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겨울나그네에 삽입됐던 비발디의 곡 화성애의 영감 제6번 1악장 알레그로 들어보시오. 이솔리스티 이탈리아니의 연주입니다. 분당에서 정혜 씨가 성배 오빠의 24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린대요. 그리고 좋아한다고 꼭 전해달랍니다. 자, 이솔리스티 이탈리아니가 연주한 영화 겨울나그네에 삽입했던 비발디의 곡 잘 들어보셨습니까? 화성의 영감 제6번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바로크 음악이 태동한 시기인 17세기 후반, 이때부터 협주곡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서로 응답하면서 연주해 나가는 이 협주곡 형식뿐만이 아니라 또 소나타 형식의 음악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바로크 음악은 바하와 헨델이 등장하면서 그 절정을 이루는데요. 이 두 위대한 작곡가의 등장과 함께 바로크 음악은 그 음악적 깊이가 완성됐고요. 동시에 독일 악풍과 이탈리아 악풍이 융합을 이루게 되죠. 바흐의 경우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도 하죠. 우리가 바로크 음악이 끝난 시기를 보통 1750년으로 잡는데 이 해가 바로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세상을 떠난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흐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가 바로크 음악을 완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베토벤이나 바그너 같은 그 독일 음악가들에게 터전을 마련해줬기 때문이죠. 풍부한 멜로디와 절묘한 대위법, 이런 것으로 그는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베토벤은 바흐를 가리켜서 화성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우디 알렌이 86년에 만든 영화 한나와 자매들. 이 영화는 아내에게서 권태를 느낀 중년 남자가 처제를 사랑한다, 뭐 이런 줄거리를 뼈대로 해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디 알렌답게 재즈로 가득 차 있는 영화입니다. 아마추어 재즈 클라리넷 연주가이기도 한 우디 알렌은 항상 그의 영화에 재즈를 배경음악으로 쓰고 있고요. 또 클래식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그 음악이 그가 가장 잘 쓰는 그런 클래식이기도 하죠. 이 영화 한나와 그 자매들에서도 역시 우디 알렌은 로맨틱한 재즈와 바흐의 음악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한나와 그의 자매들 중에서 바흐의 곡입니다. 합시코드 협주곡 F단조 2악장 라르고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남기는 영화 The Saint of New York을 봤습니다. 우리네 인간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랑이 있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라고 영이라고 하신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사동의 오세훈 씨도 여자친구 영자 씨와 잘 들으셨어요. Saint of New York 중에서 줄리아 포드 앰이 부른 쉐임이었습니다. 오늘 할리우드 영화음악 CD는요. 서울 노원구 상계팔동의 최주미 양께 보내드리고요. 34번가의 기적의 시사회관은요. 25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보내주세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이라고 적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두 장씩 250분께 띄워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강원도 동해 송정동의 김현정씨,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하재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김민정양, 또 서울 관악구 용천 팔동의 김연선씨, 대전 중구 유천동의 이은영씨, 그리고 서울 도봉구 수유삼동의 윤상민씨와 같이 듣겠습니다. 강릉 노암동에서 김혜숙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김혜숙씨는 일단 영화 시사회권을 서울 지역에만 한정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계시네요. 중앙중심적인 사고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프로의식 또는 편의주의에 물든 것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외람된 말을 드렸나요? 하셨는데요. 분명히 외람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까지 오실 때 그 교통난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편한 대로 지금 변명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뭐 달리 말씀드릴 게 없네요. 다만 앞으로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는 서울 아닌 곳에 계신 분들에게 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숙 씨께는 신청곡을 띄워드리죠. 무조건 라이쿠더의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셨죠. 라이쿠더가 연주하는 자니 앤썸의 메인 테마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